멈추다 저 멀리 어깨 넘어 불새로 나와 누군가가 눈이 마주치고 있어 가까이 다가가 그녀 앞에 내 발길이 멈춰선 그 순간 첫눈에 난 알아봤던 거야 그녀도 나만큼 나를 원하고 있었다는 걸 내 손을 잡아와 눈치를 보지 마 망설이지 말고 나와 함께 펑키 뮤직 흥겨운 이 밤은 깊어가고 너와 나의 사랑에 흥겨운 리듬 속에 오늘 밤은 아름답게 우리를 감싸주고 순간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흥겨운 리듬에 맞춰 사랑해 춤을 추고 펑키 뮤직 오늘 밤은 너무 아름다워 내가 찾던 바로 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내 손을 잡아봐 눈치를 보지 마 망설이지 마 오늘 밤은 너와 나의 Funky Music 이 밤이 다시 너도록 Funky Lover